저 불렀네. 이 가슴 터지더라. 별을 보고 탄식하며 그 이름 나는 불렀네. 쓸쓸한 거리에서 외로운 타향에서 옛사람을 그리면서 그 이름 나는 불렀네. 그 이름 나는 불렀네.